파키스탄의 날에 쯤에서 주조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사관이 23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김용재 대외경제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,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. 사이에드 사자드 하이도 파키스탄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